빛을 찾고 있어 now. 지금 무게 갇힌 채로 가슴을 두드리지만 감히 줄친 어둠만이 날 붙들어 I can get up. 가슴 묶인 영혼과 비전한 눈빛에 온몸이 녹아가 내 I can hold on. 밤을 같은 시간과 날카로운 괴로 내 모든 것이 빼앗기네. You never call, never with me. 절망의 포로가 된 순간 구원을 원한다 말하지만 어떤 누구도 듣지 않아. 마음 so bad 악몽이 되어나 더 깊은 수렁에 반찬 잠겨있어 너 없는 일 아무 채로 절벽을 올라보지만 부러지고 찢긴 상처만 남는 걸 I can get up. 비정한 눈빛에 온몸이 녹아가네. I can't hold.